서로 게으름 selfish, selfish. 우리 다 get crazy. When I talk get crazy. What's the thing I'm laughing? 전쟁이 야 early. 미친 세상에 yeah. 우리 미치게 hey yeah. 그래 우리 다 crazy. 자 소리 질러 mayday, mayday. 온 세상이 다 미친 것 같아, 그친 것 같아. Oh why, oh why.